사람 오늘도 잊지 못하고 빗속을 혼자서 가네 어디에선가 나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돌아보면은 아무도 없고 쓸쓸하게 내리는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 사람 생각이 나네 내리는 빗물 조용히 비가 내리네 추억을 달래주듯이 이렇게 비가 내리면